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으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예, 새로운 이름, 여전한 동행, 그런 제목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깨어진 관계, 여전한 은혜,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것이 깨지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심히 좋았었는데, 자기가 자랑스러웠는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서로 사랑스러웠는데,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를 펼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아름다운 일터였고 세상은 모든 좋은 열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었었는데 범죄한 이후로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자랑스럽지 않고 부끄러워 가리기 시작했고 서로가 사랑스럽지 않아서 감추고 원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가 싫어서 숨기 시작했고 예, 세상에 일할 때 가시밭과 엉겅퀴를 제거하려고 이마에 땀과 수고를 해야 하는 그런 모든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아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존귀하게 되고 서로 이익이 돼서가 아니라 이용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형제 자매인 것만으로 그냥 참으로 서로 귀하고 서로 완전하게 하는 귀한 관계가 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저 먹을 것 얻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세상에 펼쳐서 질서 있게 하고 소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펼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으로 회복되는 그 약속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똑같은 은혜가 세상 가운데 펼쳐지도록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 중에 한 민족이었는데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한 사람을 택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도록 하시려는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의 그 통로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그 약속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짓밟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온 세상에 임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택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회복되고 구원을 얻을 그 목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택하셔서 구속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하려는 그 놀라운 회복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운명이에요. 교회의 책임이나 해야 될 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의 존재 이유고 운명입니다. 운명입니다. 예,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새로운 이름, 여전한 동행. 여전히 동행하십니다. 이름을 주십니다. 이것은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죄 범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었고, 죄를 범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시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나 끝이나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하나님이 우리로 근심할 때나 기뻐할 때나 변하지 않고 하시던 일, 우리와 동행하시던 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일,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속생각대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생각대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내가 내려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이름을 내려고 애쓰고 그렇게만 올라가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신, 귀하게 보신, 사랑하신 그 이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자랑이요, 영광이요, 능력이요, 지혜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 그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까지 사야만 했던, 그렇게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했던 그 귀중한 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이름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온 세상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시고 있는 두 가지,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그 이름이 구현될 때까지, 그 이름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까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시고 계신 그 일이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시고 계신 일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시던 일이고, 창세기 3장이 지나서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의 그 사이에서 늘 하시던 일이었습니다. 범죄했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잖아요. 자기를 보니까 부끄러워서 가렸지요. 상대를 보니까 나랑 달라서 이렇게 뭔가 서로 감추고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소리를 아담이 들었어요. 동산에 바람 불 때, 그 얘기는 저녁 때란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선선한 바람이 불 때, 하루 일을 다 마치고 할 일이 선선한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 합니다. 거니셨다 하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라는 그 동사,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내 앞에서 거닐어서, 내 앞에 다녀서 하는 동사와 똑같은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요, 제가 몇 번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히브리 말은 자랑이 아니고 그냥 중요하니까 할 수 없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히브리는 동사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형태입니다. 근데 히브리 동사는 세 자음으로 돼 있어요. 모든 히브리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걷다라는 어근이 있는데 할락이라고 합니다. 할락. HLK 그래요. 세 자음입니다. 할락이라는 동사는 간단 얘기예요. 여기부터 저기까지 가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서 여기부터 저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 동사는요, 그 앞뒤에 뭐 이런 걸 붙이고 자음으로 돼 있으니까 모음의 구조를, 모음의 패턴을 이렇게 바꾸면 동사의 의미가 바뀝니다. 그래서 히탈락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건 할라크라는 똑같은 간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동사인데, 히탈락 그러면 의미가 바뀌어서 여기부터 저기까지 가는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히트라는 접두어가 붙으면 이 동사는 그 동사의 동작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그 동작을 할 때 서로 나누는, 서로 미치는 그 영향이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뭐 문법 용어로 reflexive verb 혹은 reciprocal verb, 제기 동사 혹은 상호 동작 동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 내 앞에 행해라 하는 그 명령은 히탈락이에요. 내 앞에서 행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라 그 말이 아니고요. 너는 나와 산책하자. 나와 같이 다니자. 너는 나랑 다니는 것이 그 자체가 구원이고 목적이고 나에게 기쁨이고 내가 너를 택한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했냐면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늘 매일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함께 손을 잡고 거니시면서 기쁨을 나누신 거예요.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얼마나 창조받고 범죄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영겁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기쁘지 않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서로 만족하지 않은 적이 없게 그런 교통을 나눈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이 매일 동산에서 함께 거닐면서 꼭 이름 짓는 그 일이 아니라, 일은 낮에 하잖아요. 근데 바람이 부는 선선할 때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산책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매일 하셨어요.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요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혼내려고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들은요 얘 하고 부르면 엄마가 잔소리하는 줄 알고 특히 뭘 잘못했을 때는 방문 꼭 걸어잠그고 못 들은 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얘 어제 했던 것처럼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너가 어떻게 할지라도 너를 사랑하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어제 했던 것처럼 나와 거닐자. 어제 했던 것처럼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교제하자.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아담은 싫어서 숨었지요. 아담은 싫어서 숨었지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하기를 원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함께 다니며 나와 산책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름을 지어준 것도 아담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에서 나왔으니 아담이라고, 흙이란 말은 아담아 그렇습니다. 아담이란 것은 사람이란 뜻인데 아담아라는 흙이라는 말에서 나온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흙이지만 나의 생기가 들어가서 나의 형상을 담고 나와 교통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일을 세상 가운데 펼칠 그런 존재로 아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 이름은 변하지 않았어요. 범죄한 이후에도 똑같았어요. 그 이름을 회복시키시려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자기의 진짜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셨어요. 처음 붙여주신 이름을 끝까지 붙드셨고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이름으로 불리도록 예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여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도 펼치고 계시다는 그런 일입니다. 예, 그렇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구속의 역사.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성경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잖아요. 잘 만들었습니다. 만족하셨어요. 근데 이 피조물이 어긋난 거예요. 이 선의 설계도대로 이렇게 막 제도 각도기로 이렇게 제도기로 막 그리고 있는데 선이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닌 것 같아 하고 쭉 삐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겨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처음 가지셨던 그 선한 마음 때문에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싸움과 은혜와 투쟁과 그 기록이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1장까지의 성경의 역사인데 그것을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Redemptive History.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인데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뭐가 주제냐? 뭐가 핵심이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변해버린 세상을, 사랑이 식지 않은 하나님이 사랑이 식은 세상을 회복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 우리 인생의 일대기를 쓴다면 우리가 글 쓰는 능력과 이런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누구나 어떤 사람의 일생이나 책으로 몇 권이 나올 만한 그런 정말 다양한 파노래믹한 다채로운 버라이어티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관통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애초에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름 붙여주시는 그 구속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역사입니다. 지나갈 땐 잘 모를지 몰라요. 근데 사실 예수를 믿고 은혜 가운데 돌아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손가락질 했을 때에도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딨냐고, 왜 하나님한테 의지해서 착하게 살려고 하냐고,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착한 사람이 되면 되지, 예수를 믿는 것은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정신적 영적인 자살행위다, 이렇게 교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정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어서 광야와 같은 곳으로 쫓겨갔거든요. 군대 갔어요. 미루고 미루다가 청운의 꿈이 있었는데, 계획이 있어 할 일이 많았는데, 투자 많이 했는데 제 꿈을 이루려고. 근데 할 수 없이 쫓겨서 군대 갔습니다. 저는 가면서 참 릴리프가 되더라고요. 이게 가면 안 되는 시기에 가면 안 되는 군대를 갔는데 저 혼자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게, 계획을 이뤄보려고 하는 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보려고 하는 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 안 됐어요. 자학밖에 할 수 없었어요. 차라리 군대 가는 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릴리프가 되더라고요. 근데요,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군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란 걸 알았잖아요. 훈련소에서 첫 주에 교회 가기 시작해서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태까지 교회 다니잖아요. 목사도 됐잖아요. 제가 돌아보면요, 하나님을 손가락질 그때에도 하나님 그 손가락 끝에서 저를 향하고 계셨어요. 제가 아름다운 사회와 그 선한 삶에 대해서 허황되고 교만한 죄스러운 꿈을 꾸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이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마음은 내가 준 거지. 이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비하신 은혜를 차근차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 그 인생은 구속의 역사입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지, 얼마나 많이 돌아왔는지, 얼마나 지름길로 왔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구해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 구속의 역사가 이 창세기 3장부터 얘기해요. 근데 이 구속의 역사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똑같은 목적, 똑같은 하나님의 그 주제이지만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크게 나누어지는 곳이 창세기 11장과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1장이 끝나고 창세기 12장이 시작되는 곳에서 단락이 딱 나누어져요. 창세기 11장까지가 구약을 이제 뭐 성경을 전체로 둘로 나눈다면 신약과 구약이겠죠? 근데 구약 전체를 둘로 딱 나눈다면 1장에서 11장까지와 12장에서 50장까지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모든 민족 전 세계가 스케일입니다. 창조하시고 모든 민족의 조상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한 사람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온 세계에 들어왔잖아요. 그 온 세상을 구속시키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집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 오면은 갑자기 카메라 앵글이 변해서 클로즈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새 드론으로 뭐 이렇게 막 넓은 그 풍경을 찍는 게 텔레비에 유행하나 봐요. 그렇게 드론으로 이렇게 넓은 데를 비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쫙 펼치다가 갑자기 클로즈업이 쫙 되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초점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몇천 년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다가 갑자기 창세기 12장에서 시간이 딱 멈춘 것처럼 되면서 아브라함의 하루하루가, 아브라함의 순간순간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틀림없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천하보다도 나를 귀중하게 여기셔서 그 시간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시는 그 경륜으로 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아니 온 세상을 한꺼번에 운영하시는 그 경륜으로 클로즈업해서 나의 심령의 순간순간 모든 걸음 한숨까지도 지켜보시면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부를 때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때,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하실 때,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사랑을 입기를 원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Pass me not, O gentle Savior. Hear my humble cry. While on others thou art calling, do not pass me by. 온 세상을 구원하실 때 나를 지나치지 마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는 찬송이잖아요. 우리는요 그 택하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구속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이에요. 이 파노라마가 클로즈업으로 주마등이 정지된 시간으로 아브라함에게 포커스 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한 사랑이시죠. 왜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느냐? 사실은 이것과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온 세상의 창조이시지만 나를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언어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그런 표현 방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기술하다가 11장까지 이제 집중하는 것이에요. 네,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집중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한데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하나 깨달았어요. 큰 은혜를 하나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을 택하기 전에도 이 동행하려고 하고 이름을 주는 은혜는 여전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택하기 전의 역사는 사실은 이 악이 심화되는 것이 한 트랙으로 가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거를 도와주고 고쳐주고 또 은혜를 주고 하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한 트랙이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아담은 범죄했는데 가인은 자기 형 동생을 죽였습니다. 악이 심화되는 것이죠. 근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표시를 주셔서 가인을 해치지 않도록. 그런데 가인이 그 보호가 못마땅해서 못 믿어워서 동쪽으로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서 동행하지 않고 면전을 떠나서 저 동쪽으로 가서 뭘 했냐면 성을 쌓습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그리고 이 문명을 이루었어요. 근데 성을 쌓고 이 이룬 문명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보호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다가 성을 쌓다가 하나님과 성을 벽을 쌓아버렸어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높이려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름에서 멀어졌어요. 그게 결정적으로 드러난 게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높은 탑을 쌓고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우리가 스스로 높여 온 세상에 퍼지게 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것, 하나님이 주신 복과 점점 멀어져가는 길이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이름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흩으시잖아요. 흩으신 것은 징벌일 뿐만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참된 이름과 참된 은혜를 회복하도록. 예, 그런 패턴이 계속 이어져요. 이 그 아담의 후손, 아담 아니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란 자가 있는데요. 가인이 이제 형 동생을 죽이고 나서 표시를 주셔서 가인을 해치는 사람은 7배 벌을 받을 거다 하고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가인의 후예라는 라멕이라는 자는 자기가 자기의 폭력으로 자기의 잔혹함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맡길 수가 없어서요. 가인을 해친 자는, 가인을 죽인 자는 7배 벌을 받겠지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가인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벌을 받는지 몰라도 나는 나에게 모욕한 사람만 봐도 죽여버릴 것이다. 나에게 모욕한 자가 어린애일지라도 난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자기의 강포와 자기의 폭력으로 자기의 힘을 스스로를 보호하는 도구를 삼아버렸어. 그러니까 악이 얼마나 더 심해집니까? 심해지고 심해지다가 노아 때에는 온 세상에 악이 가득 차버렸다. 온 세상이 강포함으로 폭력으로 가득 차버렸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세상 만드신 것을 후회할 정도까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가인은 쫓겨나고 그 다음에 낳은 아들들의 후손 가운데 에노스라는 사람이 있어서 처음으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후손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위로하시겠다고 했어요. 더러운 건 다 씻어버리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새로 시작되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방주에서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고 새로 이제 깨끗해진 세상에서 나왔을 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범죄가 똑같이 일어났어요. 열매를 먹었어요. 포도주 벌거벗었어요. 부끄러웠어요.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렸어요. 저주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서 수치스러워서 가리고 원망스러워서 저주한 것과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 속에서 노아의 후손들의 세상으로 이렇게 번져가는 거, 모든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의 얘기는 세상 모든 민족의 얘기예요. 70민족, 세는 거에 따라서 72가지, 72민족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은 여전히 악을 품은, 여전히 은혜의 이야기지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으니까 여전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은혜의 일이지만, 여전히 한편으로는 악이 점점 더 퍼져가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똑같은 사랑으로 똑같은 일을 끝까지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사람 인재를 뽑아서 기르는 데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는 과거 시스템, 과거 제도고요. 하나는 도제 제도입니다. 과거 제도는 시험 봐서 여러 사람 중에 그중 나은 놈을 뽑는 거예요. 그죠? 도제라는 것은 뭐냐면 평생 옆에 두고 아기 때부터 가르쳐 가지고 아주 초보 때부터 가르쳐서 스승하고 똑같은 수준이 될 때까지 너는 다 배웠으니 이제는 하산하여라 할 때까지 자기 옆에 두고 가르치는 게 도제 시스템입니다. 뭐가 더 효율적일까요? 과거 제도가 효율적일 것 같아요. 여러 사람 중에 기중 나은 놈을 뽑으니까. 그런데 여러 사람 중에 기중 나은 것을 뽑은 것이 전부라면 거기까지입니다. 못 뽑히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렇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 다 1등 되려고 하면 2등부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다 1류대 들어가려고 하면 2류대부터는 불행한,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현재의 능력과 자격과 자질이 기준이 전부라면 고개가 전부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전부예요. 제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모의고사 볼 때 전국 0.01%인가에 들은 적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했어. 그런데요. 가니까 그게 다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그냥 뽑히는 거에만 그냥 온 힘을 기울여서 뽑히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망가지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리고 못 뽑힌 사람은 뭡니까? 그런데요. 이 도제 시스템이 처음에는 어떨지,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스승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도제 시스템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변하지 않는 그 구속의 은혜, 구속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미약했을지 모르겠어요. 별 볼일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회복될 때까지, 기어코 그때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그 자리에 가서 거기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시험 봐서 뽑으시는 게 아니에요. 잘한 놈만 뽑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요건은 믿는 거예요. 따를만 하구나. 이 스승이, 무협지 보면, 중국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이 스승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고서 막 절하고 정성을 기울이는 자를 제자로 뽑잖아요. 근데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단 한 가지 믿는 것 하나를 보고 뽑았잖아요. 도제를 삼아, 제자를 삼았잖아요. 그런데 그 스승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스승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데 있는 그대로 놔두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뽑힌 게 전부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교회가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좋은 교회라면 그게 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으면 완전한 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회복하는 데까지, 거룩하게 아들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온 세상의 모든 교회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만 택하고 우리는 아니지 않냐 이러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복음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뽑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제가 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왜 애초에 만드신 이름으로 불릴, 그 이름의 영광을 누릴 그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돕는 배필,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완전하게 하고 서로를 돕는 배필로 삼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옆에 앉아있는 것이, 형제 자매 된 것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서로 동행하면서 서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이름으로 귀하게 보고 그 이름이 이루어질 때까지 서로 섬길 형제자매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조직들과 뭐 선교단체라고 할지라도 그 선교단체의 목적을 이룰 만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해 뽑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좋은 사람만 뽑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착한 사람만 뽑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언제 믿음을 배워서 이렇게까지 그나마 이나마 됐겠습니까? 저는 못 됐고 연약하고 게으르고 능력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착한 사람만 뽑고 능력 있는 사람만 뽑았으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란 얘기입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족과 같아요. 가족 구성원을 시험 보고 뽑는 집은 없잖아요. 우리 집의 가훈은 이런 거니까 그 가훈에 맞는 사람을 선별해서 인터뷰해서 뽑는 가족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가훈에 맞도록 서로 사랑하고 채워가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인데, 하나님의 가족인데 딱 그겁니다. 딱 그거예요. 우리가 서로 귀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귀하고요. 그 이름 때문에 귀합니다. 동행하려, 이름을 사실 찾으려면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3초 걸린답니다. 저도 50이 넘었습니다. 딱 보면 대충 계산이 나옵니다. 딱 보면 나와요. 대충 알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봐지는 게 아니에요. 연합회 동거할 때 상처도 받고 회복도 되고 용서도 하고 놀라운 은혜도 누리면서 회복되는 거. 노래 동거할 때, 동행할 때, 있는 자리에서 사랑할 때, 여기까지 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와야만 내 친구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름을 회복하도록 놀라우신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읍시다. 예수의 이름을 부릅시다. 성경 좀 읽읍시다.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좀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를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도 제목, 성령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동행하시면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가 이해하지가 못하니까 그 기도를 말로 하면 우리가 도망가니까 아이고 뜨거워라 이렇게까지 나 이건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한 기도를 도우시는데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거기까지 지치지 않고 쉬지 않고 신음하시면서까지 도우시는 게 성령님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좀 합시다. 기도 좀 한 자리에 오래 기도해서요. 내가 생각한 것만 그냥 나열하고 일어나지 말고요. 성령님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 될 때까지, 성령님의 기도 제목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올 때까지 안 되면 신음이라도 합시다. 성령님과 함께. 안 되면 아버지 주여 부르짖기라도 합시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기도 잘한다고 뽑은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 있다고 뽑은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믿음만 보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완전하게 끝까지 변하지 않도록.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읍시다. 서로를 그렇게 그렇게 뽑힌 형제인 줄 알고 사랑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어줍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겠습니까? 천국에 누릴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내 심령도 회복시키십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도 하나님을 좋아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하늘 외에 하나님 외에 누가 있사오며 이 땅에는 우리 주밖에는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영원히 주와 동행하며 끝까지 함께함으로 주가 택하신 모든 은총을 다 누릴 때까지 주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